모습은 착장 속에 잠겼네. 그대 모습 낙엽 속에 낙엽 속에 낙엽 속에 잠겼어요.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 모습은 착장 속에 잠겼네. 그대 모습 낙엽 속에 낙엽 속에 낙엽 속에, 낙엽 속에.